로마서 8장 23절에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성도들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고 했습니다. 탄식은 우리가 구하는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도 완전한 몸의 속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속으로 이렇게 탄식합니다. 하지만 그 탄식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성케 하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소망으로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가진 그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말씀합니다. 두 가지로 우리의 소망을 붙들어 주시는데 첫째는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은이라. 성령님께서 성도를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도우시는 성령님, 이것은 성령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해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가르켜 보혜사라고 지칭하셨습니다. 보혜사는 옆에 서서 보호하는 자 혹은 변호하는 자로 돕는 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이 되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성령님께서 도우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를 해도 정욕으로 드리거나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응답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령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십니다.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를 대신하여 성령님께서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방식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라고 기도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인간의 제한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표현으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십니다. 성령님의 탄식은 성령님께서 인격을 가지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상황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기에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의 탄식은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는 놀라운 결과를 낳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27절에서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훤히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고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것까지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생각을 아십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구할 수 없지만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기에 그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배웁니다. 또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를 배웁니다. 그 방법은 바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성령 안에서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내 의지로 내가 주체가 되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기도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분께 우리의 기도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매 순간 삶의 선택뿐만 아니라 영혼의 호흡인 기도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 기도의 주체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있어서도 성령님께서 주체가 되시도록 성령님께서 내 기도를 이끌어 가시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 기도 중 하나가 듣는 기도입니다. 내가 말하기보다 성령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영혼에 말씀하시며 기도하시도록 기다리며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성령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난 중에도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 때문입니다. 2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9절, 30절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28절 말씀을 세부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그 부르심대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상황에 전혀 구애받지 않습니다. 인간의 상황이 어떻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을 반드시 성취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은 절대적으로 선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던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셔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삼게 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땅에 흉년이 들자 곡식을 찾아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 속임수로 아브라함은 아내 사례를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이 말씀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려고 했던 그 계획이 무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재앙을 통해서 바로는 아브라함과 사례가 부부인 것을 알게 되고 아브라함을 책망하지만 그에게 많은 은금과 가축을 주어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는 사람이 비록 그것을 모르고 혹은 그 길을 가로막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계획대로 성취해 나가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섭리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은 그 시기가 문제이지 반드시 성취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완전한 구원의 소망도 결국 성취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이것이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보증이 됩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세력도 이 두 가지 보증을 무효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구원의 섭리를 믿음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주님 구합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도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가 어떤 행편에 있든지 주님께서 반드시 그 부르심대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